HUBS 에어 허브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설렘 가득한 여행의 시작을 함께할 승무원 박예린입니다. 저희 에어업스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느새 9월의 절반을 넘어서 3분의 2 지점까지 달려왔네요. 개강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일이라니. 이렇게 보면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나이가 46억 살이니까 고작 20일 가지고 유난 떠는 우리의 모습이 지구에게는 귀엽겠네요. 그나저나 46억 살이라니. 지구 앞에서 인간은 참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약 5천년 전부터 인간을 지켜본 지구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질문의 답을 알기 위해 5천년 전, 인류의 시작인 고대 문명으로 한번 떠나봅시다. 저희 비행기는 한양대학교를 떠나 신비로운 고대 문명의 기원지, 이집트로 떠나는 HY23편입니다. 저희 비행기 도착 예정 시각은 12시 50분경입니다. 승객 여러분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이집트를 향해 이륙하겠습니다. 녹두에 머물러줘. 알고 있었을까? 널 향해 가는 내 마음은 보는 나의 눈빛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난 네가 자꾸만 궁금해져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난 기다려요 너를 만나는 날 내 눈에 가득 너를 담아 놓을 거야 조금 서툴러도 조금 어색하게 말을 건네도 내게 웃어줄래 그런 표정 그런 말투 그런 목소리로 나에게 다가와주어 그런 너를 끌어안고 네 생각에 미칠 것 같은 나의 맘 전할래 이렇게 꼭 내 곁에 처음 널 마주하는 이 밤 떨리는 나의 눈빛을 커져가는 내 심장 소리 혹시라도 들킬까봐 난 괜히 목소리를 높여봐 난 기다려요 너를 만나는 날 다음번엔 너의 긴 머리카락을 넘겨줄게 승객 여러분이 비행하시는 동안 지루하지 않도록 저희 에어업스에서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를 챙겨왔답니다. 첫 번째 보따리는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 클레오파트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꼽히는 클레오파트라의 죽음과 무덤은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권력자인 안토니우스와 연인 관계였어요.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의 로마의 패권을 두고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죠. 결국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는 패배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 소식을 듣고 독사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지죠. 그러나 이 죽음의 목격자도 정확한 기록도 없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많은데 굳이 독사를 이용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의문이 제기돼요. 옥타비아누스가 완전한 승리를 위해 안토니우스의 연인인 클레오파트라를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정확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려면 무덤을 탐사해야 하는데 클레오파트라의 무덤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녀의 무덤을 찾으려고 온 이집트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11월에 한 사원에서 클레오파트라의 주화와 두상조각, 그리고 황금혀를 가진 미라가 발견돼요. 황금혀를 가진 미라는 미라의 주인이 왕족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후 지하 13m 밑에서 지하 터널까지 발견하게 되죠. 이 지하 터널의 끝에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가설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이 터널의 일부가 지중해에 잠겨 있어서 탐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요. 만약 이곳에서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이 발견된다면 21세기 들어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업적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화생방실 클레오파트라의 이 밤이 지나면 말이 가득한 이 밤 그대와 단둘이 앉아서 그대 모습을 바라보고 말했네. 사랑스런 그대 눈가에 슬픈 한 줄기 눈물이 흘러 나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는데 이 밤이 지나면 우린 또다시 헤어져야 하는데 아무런 말 없이 이대로 그댈 떠 슬픈 이별은 다가오지만 지난 추억의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 사랑해. 이별이란 말은 하지만 그대 사랑을 느끼고 싶어 나는 아직도 하고픈 말 많은데 이제 본격적인 여행 이야기에 관한 보따리를 풀어볼게요. 아침에는 4개, 점심에는 2개, 저녁에는 3개의 다리로 걷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사람입니다. 아기 때는 네 발로 기어다니고, 어른이 되면 두 발로 걸어다니고, 나이가 들면 지팡이와 다리로 걸어다니기 때문이죠. 이 문제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로 유명합니다. 이집트에 간다면 스핑크스는 보고 오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스핑크스는 기자의 피라미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피라미드는 큰 세 개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규모가 정말 압도적이어서 보자마자 말문이 막힙니다. 비록 수천 년간 많은 도굴꾼들이 기념품을 하나씩 챙겨가서 남은 유물은 많이 없지만 무덤 내부의 일부 공간을 들어가 볼 수 있어요. 그중 가장 큰 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쿠푸왕의 피라미드예요. 기원전 2333년경에 2300kg 정도의 돌 230만 개를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과거에 어떻게 정교하게 돌을 잘라 그렇게 큰 구조물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정말 신기하네요. 다음 보따리도 풀어볼게요. 이집트에 사막만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다합, 후르가다 등 바다 휴양지가 유명한 나라예요. 그래도 그중 가장 추천드리는 곳은 마사알람입니다. 마사알람은 스노클링으로 유명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듀공을 만나볼 수 있거든요.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듀공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생명체랍니다. 바다에서 거북이와 장난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말도 안 되게 사랑스럽습니다. 어머, 저 아래에 빛들이 반짝이는 걸 보니 오늘의 경유지에 도착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Oh, her eyes make the stars look like they're not shining. Her hair falls perfectly without her trying. She's so beautiful, and I tell her every day. Yeah, I know, when I compliment her, she won't believe me. And it's so sad to think that she don't see what I see. But every time she asks me, do I look okay? I say, when I see your face, there's not a thing that I would change. 'Cause you're amazing, just the way you are. And when you smile, the whole world stops and stares for a while. 'Cause girl, you're amazing, just the way you are. Yeah. Her lips, I could kiss them all day if she'd let me. Her laugh, she hates, but I think it's so sexy. She's so beautiful, and I tell her every day. Oh, you know, I'd never ask you to change. If perfect's what you're searching for, then just stay the same. So don't even bother asking if you look okay. You know I'll say, when I see you.오늘의 경유지. 승객 여러분, 저희 H-23편 비행기는 현재 오늘의 경유지인 경주에 착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적지는 역시 경주죠. 과거 신라의 수도인 만큼 역사적인 유적지가 정말 많은 곳이에요. 첨성대, 석굴암, 불국사 등 정말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곳도 많지만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곳은 동궁과 월지입니다. 동궁이라는 궁궐과 그 안에 있는 월지라는 연못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에요. 낮에 봐도 너무나 예쁜 곳이지만 이곳의 진짜 아름다움은 밤에 만날 수 있습니다. 해가 지면 조명이 서서히 동궁과 월지를 밝히기 시작해요. 연못 위에 비춰진 궁궐과 숲의 조화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고즈넉한 한국스러운 야경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경주까지 와서 유적지만 보고 갈 수는 없죠. 신나는 어트랙션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 경주월드에 꼭 가보시기 바라요.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와 에버랜드에서 사람에 지쳤다면 경주월드가 여러분에게 딱입니다. 지방에 있어서 아기자기한 놀이공원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90도로 떨어지는 드라켄, 발이 떠있고 위로 매달려서 가는 파이톤, 360도로 빙빙 도는 크라크까지 짜릿하고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로 옆에 캘리포니아 비치에서 물놀이도 할 수 있으니 알짜배기들만 꽉꽉 모여있는 느낌이죠. 너무 신나서 이야기하다가 비행기 출발 시간을 놓칠 뻔했네요. 다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봅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느끼는 것이 해외여행의 묘미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각양각색의 도시들, 그리고 수많은 역사적 유적지까지 한평생을 돌아다녀도 다 못 볼 만큼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고작 우리나라에서만 살다가 죽기에는 세상은 넓고 신기한 건 많아요. 제가 피라미드 앞에 섰을 때 딱 이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죽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저 무의미하게 시간만 흘려보내면 너무나 아깝잖아요. 한번 사는 인생 끝장나게 살아야죠. 죽음까지 한 달이 남았다면 무엇을 할 건가요?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온 세상을 여행 다니고 싶어요 라고 답합니다. 진부한 답이긴 하지만 그만큼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현생에 치여 여유가 없더라도 틈틈이 여행 다닙시다. 저는 방학 때 여행 가려고 돈을 조금씩 아껴서 매달 적금을 넣고 있어요. 군것질 한번 안 하고 술 조금 덜 마시면 여행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여행을 다니다 보면 꽤나 많은 곳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아직 많은 곳을 보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저희 에어업스와 함께 온 세상을 여행 다닐 거니까요. 그러니 꼭 다음 주에도 저희를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슬 착륙할 시간이 됐네요. 승객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빛의 그대와 춤을 어김없이 찾아온 내 하루는 따사로운 안주에 빛도 없고 참 겨울을 지새운 모양들은 하나같이 둥그러 내 맘을 무너지게 해야 쉬운 내 발걸음을 멈추고 나와 함께 발을 맞춰 매일 밤 반기는 시원한 밤 공기와 나를 바라보는 따뜻한 너의 온기가 내 맘 가득히 또 오늘 그리며 춤을 추네 H-Y3편 비행기 지금 카이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두고 내리시는 물건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이집트의 기온은 34도로 아프리카다운 날씨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가 예상되니 열사병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기억나시나요? 지구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질문이었죠. 지구를 파괴하는 존재일 수도 있고 지구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순 없지만 5천년 동안 피라미드도 만들고 성도 만들고 빌딩도 만들고 하는 모습들이 귀엽게 보였으면 좋겠네요. 자신보다 훨씬 작은 녀석들이 꼬물꼬물 움직이는 모습, 꽤나 귀엽지 않을까요? 지구가 보기에 우리는 그저 작은 꼬물이니까 그냥 편하고 재미있게 살아갑시다. 오늘도 저희 에어업스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즐겁고 설레는 비행을 함께한 기장 한태준, 승무원 박예린, 그리고 관제탑에서 저희의 비행을 도와준 문예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 UBS